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랑 미련 없이 잊으려 해도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가을 하늘 드높은 곳에 내 사연을 이어나 볼까 먼 곳이기에